라디오인지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s 2016, January the 25th is Monday. DJ 이근철 힘차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You know, it's very true that good habits are difficult to keep and bad habits are difficult to quit. 그래서 무작정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나쁜 습관을 비슷한 형태의 좋은 습관으로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Oh, you know, this is very true for me. I stress eat. So if you're like me and if you stress eat, make sure that you have healthy snacks on hand instead of the usual junk food. Aha. This way, when you're stressed out and you reach for a snack, well, your unhealthy habits will become a healthy one. Aha. Here's your 청국장 snack. 자,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습관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굿모닝 팝스 콘텐츠를 쫙 저장해 놓으면 영어 연습이 아주 좋은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겠죠. That means make sure to replace your bad habits with the good ones with the passionate JJ Brothers. Absolutely good idea. 네, 그런 점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좋고요. Let's go to Mars to find out more. Okay, we start today with a tune from Bruno Mars. I like this song a lot. Just the way you are. 네, 자, 방금 듣고 오신 거군요. Oh, very cool tune from Bruno Mars. Thank you very much. Just the way you are. 네, 그런데 여기서 quick question for you. Yes. So when I say this title, Just the Way You Are, mm-hmm. which name pops in your mind first? Billy Joel or Bruno Mars? Oh, I'm a little bit older, so Billy Joel comes to mind first, yeah.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빌리 조엘이 먼저 떠오르셨다, old generation. Yeah. 만약에 Bruno Mars가 먼저 떠올랐다, 그러면 younger generation. Well, both of those songs are very good. 맞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All right, let's look here. We do have a message from GMP-er 임계순. 네.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큰아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싶어서 굿모닝 팝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저한테 좀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임계순 가족,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작은 단어 하나하나를 즐겁게 쓰는 연습부터 하셔야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두 줄짜리 긴 문장을 막 멋지게 얘기하겠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려면요. Use simple words. Oh, sure, of course. Inspire confidence.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에다가 영감을 한번 불어넣어 주세요. 사연 남겨주신 임계순 가족, 네, 힘내시라고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문법 교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콩 게시판에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콩이에요. Download it, okay, on your smartphone and you can, wow, you can stay with us all the time. Sure, it's a fun thing to do. Maybe you're just wasting a little bit of time. Plug in those earphones and enjoy the program. 맞습니다. 하지만 when you walk on the street, yeah. wow, both sides, that's dangerous, oh, right? Just one earphone. 맞습니다. 한쪽만 끼시고요. 양쪽 다 끼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니까 한쪽만 끼시는 게 중요하고요. I see it every day as I'm driving along, someone walking right in front of my car, two headphones and they don't know I'm behind them. And I just have to wait a little bit and be patient.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한쪽을 빼고 가셔야 then yeah. at least you can say hello to John. Safety first. 자, 이렇게 콩 게시판에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들어와서 바로 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셔도 돼요. Mm-hmm. Of course, on the GMP homepage, look for this in the menu, Join GMP Now. 네, 다른 데 아니고요.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Join GMP Now니까 여기에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Sure. 자, 오늘도 GMP. 아, 한 시간 내용 쫙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시작하느냐? 아니죠. Okay, here's your appetizer. Welcome, welcome.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GMP 가족들의 아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Let's go! She set us up.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She set us up.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누가 당신에게 내가 포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나요?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그녀를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나를 태워다 줬어.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이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표현들 자세히 만나보고 싶은 분들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thanks a lot, Jaemin.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GMP, stand by. We'll get to those expressions very soon. Here we go again. Today's episode of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의 영화 기대 이상의 시원한 액션 블록버스터 무비. 바로 미션 임파서블의 다섯 번째 시리즈죠. 악당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Rogue Nation. Mm-hmm. 자, 오늘은요. On what pages? Well, GMPers, please open your GMP books and join us on pages 162, 163. 네, 이제 영화도 끝부분으로 we are running to the end of the story, right? That is very true and the excitement is building. 아하하. 계속해서 지금 저희 이제 어떤 흥분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그 결말이 나올지는 뭐 당연히 always justice you know, prevails over evil. Yeah, you know, and so far in the story, we know that this guy, Lane, he's a bad guy, mm-hmm. and he's trying to take out governments and spies. He's got a lot of projects going on, but the problem is he needs a lot of money. Mm-hmm. Now, Ethan Hunt has found a way to get that money, 그러니까요. And that's become a bargaining condition. 아하,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려는 솔로몬 레인의 입장에선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yeah. 그 자금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있던 어떤 계좌들을 쫙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하는 일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mm-hmm. 거기에 대한 키를 갖다가 이튼 헌트가 갖고 있는 거고요. He has the secret information. 네, 오른쪽 영어 부분 보지 마시고요. 왼쪽에 나오는 내용 제가 배경 정보 드립니다. 요원들이 일사와 거래를 하는 동안 벤지가 샌드게이트의 수장 레인에 의해서 바로 납치를 당하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바로 이산과 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서로 한번 영어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She set us up! She knows what happened! Only La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I have a job for you, Ethan. And for the sake of your friend, you will do it. I'm listening. 네, 뭔지 모르지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아, 나야. Yeah. Solomon Lane. You know, they were in a crowded area and Lane and his bad guys, they kidnapped Benji.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무슨 쇼핑몰 같기도 하고요. 길거리였는데 거기에 벤지가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지? 막 누굴 쫓아가는 사이에 그렇죠. 일사를 쫓아가는 사이에 벤지가 납치가 된 거예요. Yeah.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황당해 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브렌트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catch? Well, some easy words actually. They mentioned happen. 네, happen 들렸고요. 저도 그거 한 두 번인가 들렸어요. 그다음에 job도 들리던데. Ooh, yeah, actually have a job. I have a job for you. 그렇게 yeah, 들렸어요. Yeah, yeah, yeah.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listening도 들렸습니다. Yes, he said I'm listening. 네, 그 말은 야,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 봐. 이런 거일지 아닐지. 우리말로 제가 액팅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오른쪽 보지 마시고요. 머릿속에서 궁금증을 maximize your curiosity. 최대한으로 증폭시키셔야 그 다음에 딱 알았을 때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래 기억이 오래 남고 실제 쓸 수 있거든요. 브렌트가 얘기합니다. 활잘 쏘는 브렌트죠. 자,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그녀는 이미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랬거든요. 자, 이선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오직 레인만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레인 얘기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띠르릉 오더니만. 이선,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난 그 일을 해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랬더니 이선이 듣고 있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정말 저 할리우드 가야 돼요. Tomorrow. 내일 바로 할리우드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그렇죠? 예, 역할에 한번 싹 빠져보는 느낌으로 이번엔 다 들릴지 도전합니다.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She set us up! She knows what happened! Only La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I have a job for you, Ethan. And for the sake of your friend, you will do it. I'm listening. 네,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오른쪽 보지 마시고요.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라고 하는 표현 진짜 많이 쓰였죠. Yeah, this type of expression we very often hear in police movies and action adventure movies. She did something to us.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한테 싹 함정에 빠뜨리다 할 때 그렇게 딱 세팅해 놓는 거죠. Yeah, yeah. She set us up. 네, she set us up. 둘 다 함정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us를 썼고요. 만약에 한 명이면 she set me up. You're right. Yeah, it is a two-word verb, isn't it? To set up someone. Mm-hmm. She set us up.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종 영화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저희가 표현도 한 몇 몇 번 이상 가르쳐드린 거니까 she set us up. Oh, I was just thinking, by the way, sometimes you will hear the noun form. For example, you hear it's a setup. 맞습니다. It's a setup. 그러면은 뭐예요? 일종의 음모란 얘기죠. 예,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다고, 라고 할 때요. 그러면, 알고, 알다는 no겠죠? No.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알고 있었어. Yeah, she knew.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Mm-hmm. She knew this would happen. 네. 그러니까, 생길 텐데 느낌이니까 would가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Yeah, it's kind of like he's blaming her. He's saying that she planned it. She's part of the problem. She knew this would happen. 그러니까요. Because of Elsa, Benji got abducted. Exactly. 예, kidnapp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슨이 사실은 조금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레인만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지. Only. Lane이죠. Only Lane. 안다. Only Lane knows. 네, 무슨 일이 생기다. 생기다는 당연히 뭐예요? Happen. Happen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예정이니까 be going to. Yes. What is going to happen? 네. Ethan 입장에선 자기가 그 she saved his life long time ago, right? Yeah, yeah, yeah. 그러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는 어느 쪽에 일하냐. Who are you working for? 그 중에 뭐 이제 자기 느낌은 우리 쪽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Well, sure. Now, understanding these sentences helps you to know that Brant doesn't trust her. Ethan trusts her. 그러니까요. Only La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그때 드랑 하면서 전화가 오고 레인이 바로 전화를 이선한테 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A job? Yes, I have a job for you. 간단하잖아요. I have a job for you. Yeah. I think a lot of my friends instinctively say, I want you to do something. And that's fine. That's a good sentence. Yeah. This is very useful. I have a job for you, Ethan. 맞습니다. I have a job for you to do. I have a job for you to finish.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라면. Oh, for the sake of your friend. 맞습니다. For the sake of all mankind.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알버트 하몬드의 노래. Yeah, you know, every time I see this for the sake of someone, it reminds me of the idea that there's a benefit or 맞습니다. some advantage. 네, 누구를 위해서란 뜻으로 for the sake of your friend 이렇게 쓴 거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케 절대 아니라고. S-A-K-E. Yeah. 그러니까 sake예요. And for the sake of your friend, 너는 하게 될 걸, you will do it.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지만 바로 그 전에 기선을 또 잡아야 되니까 알았어 나 듣고 있어. Mm-hmm. Yes, I'm listening. 네, 좋습니다. 이거 구분 잘하셔야 돼요. 누가 전화와가지고 Hey, what are you doing? 그럴 때 운전 중이면 I'm driv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니면 난 지금 뭐 듣고 있어 음악 듣고 있어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쓰셔야지 I drive 이렇게 쓰면 은 나 운전할 줄 알아 라는 뜻입니다. Yeah.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를 쓰셔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입에 딱딱 붙도록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Mm-hmm. 자 이번엔 close your book. It's not that difficult but what is that? Your practice time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set 이란 동사 써보세요. She set us up. 자, 그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해서 would라고 하는 느낌. She knew this would happen. 그랬더니 오직 레이만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톰 크루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말은 뭐예요? What is going to happen이죠? Only La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자, 그러자 악당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Yeah, Ethan,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A job. I have a job for you, Ethan. 친구를 위해서 넌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for the sake of 이용해보세요. And for the sake of your friend, you will do it. 듣고 있어. I'm listening. 그러면 I'm도 빼도 돼요. Listening.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니까. I'm listening. 네. 그래서 what is going to happen은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Oh yeah, only Lane knows what's gonna happen. 네, what's gonna happen 이렇게 들릴지 아니면 또박또박 얘기할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She set us up! She knew this would happen! Only La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I have a job for you, Ethan. And for the sake of your friend, you will do it. I'm listening. 네, 좋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오늘의 key expression. She set us up. 세 번 확인. She set us up! She set us up! She set us up! 오, 진짜 화났나 봐요, 그죠? Well, he feels betrayed. He's 그러니까요. very angry. 네. She set us up. 그런데 아마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 She가 3인칭인데 어떻게 set에 S가 없어요? 자, set은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린다. 항상 빠뜨린다. 그러면 she sets us up이고요. 빠뜨렸다. 한번 이야기하면 she set us up이고요. Exactly.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set us up. 자,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지금 소리 질러주시면 기분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먼저 잔쌤. She set us up. Okay, Your Turn. Okay, everybody. All right. She set us up. She set me up. She set you up. That means she set all of us up here. She set us up. Is that you? Yes, she did. Oh, is she a bad spy? Maybe she is. Oh, no, no, no. Stay away from her. I don't know. She set us up. Okay, then let's go in and do something. We should. All right, three more times. She set us up! She set us up! She set us up!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자,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함정에 빠뜨리다 set up 하는 거. Yeah, she set us up.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니까 trick이란 단어 있잖아요. Ooh, good word, trick. T-R-I-C-K. Now in your dictionary, you'll find several definitions for trick. In this case, it means to deceive or very similar to set up. She tricked us into this. 맞습니다. T-R-I-C-K이니까 she tricked us into this. She got us into this. 이렇게 다 다른 단어 쓰죠. 상관없어요. Mm-hmm.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그녀의 계략이란 말이야. 다 이게 그녀가 하는 짓이라고. Ah, yes. Doing as a noun. Mm-hmm. This is all her doing. 네, 되게 쉽죠. This is all her doing. 그녀가 다 하는 짓이라니까 이 모든 게. Ooh, this is all her doing. 네, this is all her plans.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conspiracy. Oh my.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느낌만 이렇게 재밌게. This is all her doing. 네, 전체 대화네요. Go and check it out. She set us up! She set us up! She set us up! She knows what happened. Only La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I have a job for you, Ethan. And for the sake of your friend, you will do it. I'm listening.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이어질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 벌써 new book is out. That's right. Don't miss your chance to get the new books. They're on the bookshelves. Hurry and get them.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We can hear a tune from the Eagles. This is Take It Easy. Take it easy.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그리고 KBS EFM의 Good Morning Pops는 뮤직 앱이죠.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요. 팝스 잉글리쉬 팝송 감상의 색다른 즐거움 팝스 잉글리쉬. 자, 오늘부터 사흘간 함께할 노래는요, Westlife의 Swear It Again입니다. Exactly. You might ask, who are these guys? Well, Westlife was formed back in 1998, and they are from Ireland. They are an Irish boy band. 그렇죠. 자, 아일랜드에서 결성된 그런 보이 밴드인데 정말로 상업적으로 꽤 성공을 많이 했고요, 그죠? Yeah, I'm not a real big fan of boy bands, but I gotta say, these guys have done some remarkable things. 맞습니다. 자, Swear It Again, 다시 한번 내가 맹세할게요 라는 뜻인데요. 1999년에 발표된 Westlife의 데뷔곡이에요. 어떤 느낌의 곡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we can look at the lyrics together right here, page 164. 들려주세요.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The only joy that I have ever known Girl, the lion 네, 아우 좋습니다. 자, 맨 앞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Well, before we begin, I gotta tell you, I have this feeling, it's kind of like a guy is talking to a girl, mm-hmm. and there's a problem in their relationship, but he doesn't understand why.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 남자는 이해 못하는 거죠. 항상 남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요. We're the last to know, Jake. Always the last to know. This is the way the lyrics go. He says, okay, I wanna know. 네, 알고 싶어요.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네, 누가 도대체 강조가 ever예요? Told you, 당신한테 말을 했는지 내가 그렇게 놓고 있다고 let go 하면은 원래 놓아주다, 포기하다, 뭐 give up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뭘 포기하는 거예요?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The only joy that I have ever known. 내가 지금까지 I have ever known. 알아왔던 단 유일한 즐거움을 이제 놓으려고 한다고 누가 당신한테 얘기했어요? Girl, they're lying. 응, 그대요? 에이,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the only joy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Well, to all young men around the world, I can answer this question. Nobody told that to her. Here's what happened. You forgot to call her. And in her mind, she said, he hates me. That's what happened. 그렇군요. Yeah. Just call her more often. Yeah, every 5 minutes. 좋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내가 포기하겠다고 말했나요? Hey,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이거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The only joy that I have ever known Girl, the lion 네, 1998년에 결성된 Westlife는 1년 뒤에 정식으로 데뷔곡을 발표하죠. Well, yeah, their big single Swear It Again hit number one, of course, on the UK singles charts as soon as it was released in May of 99. 네, 데뷔 당시 Swear It Again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싱글곡이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Yeah, now you better sit down. This is shocking news. You ready? Westlife. The guys of Westlife, they broke a Beatles record. Really? Yes, in fact, their first 5 songs hit number 1 consecutively. 와, 총 5개의 싱글곡이 연달아 1위를 올려서, 예, 자, 바로 비틀즈의 기록을 깬 거죠. Yeah, I've heard they've broken a lot of records. Westlife has done really well. 네, 그러니까 비틀즈 원래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일곱 개니까. Well done. 자, 그들의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데뷔곡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맹세해요. Swear it again. 가사는 다 아시니까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존쌤의 목소리로 Let's go over it with John. I wanna know.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the only joy that I have ever known. Girl, they're lying. 네, 좋습니다. 네 줄인데요. 두 줄, 두 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ing together.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여러분.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the only joy that I had ever known. Girl, they are lying. 여러분. The only joy that I had ever known. Girl, they are lying. 아, 좋습니다. 오, Jake, today you're greasy. I greasy는요. You know, this is the perfect example of being greasy. Like, oh, baby, that's you.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네, 그런데 girl 하기 전에 쩝하는 소리도 살짝 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전체 노래 한번.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Yeah, come on, get on your feet, do a little slow dance. Sing together with Westlife. The song is Swear It Again. Achimul, 그리는 남자, 이현유 씨. 인기 스타 제시카 말바의 차를 얻어 타고 연못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선실령님 안녕하세요. 아, 저 이현우가 왔어요. 하! 요, 현유 뭐, Hey, who gave you a ride? 아, 보셨어요? 아, GMP 마을의 여신, 아, 제시카 말바가, 아, 여기까지 직접 자기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아, 완전 대박! Oh, I envy you. How were you able to get into her car?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아, 제가 그녀를 도와줬는데, 아, 그 대가로 저를 태워다 주지 뭐예요. Oh, well, how did you help her? 아, 제시카 말바가 이 나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에, 17-1로 멋지게 싸워서 지켜줬죠. Oh, I could have done it for her. 에이, 거짓말. 에이, 암튼 엄청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맛있는 밥도 사준다고 했어. 아, 이 도도함의 대명사, 에, 제시카 말바가 저한테 밥을 사준다니, 에이, 믿기지 않나요? Oh, I can't believe it. I've never been so envious. I envy you. 아이,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면서요. 아, 몸을 좀 만들어 놓길 잘한 것 같아요. 에, 산신형님도 언제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니까 꼭 운동하시고요. 하, 자, 그럼 저는 이만 KISS 자차!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 Secon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공투석에 나왔죠? 그녀를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나를 태워다 줬어. 그러면 돕다는 뭐예요? Help. 그러면 내가 그녀를 도왔다. I helped her. 그리고 And 그녀가 She 나한테 뭘 줬다. Gave me. 그 다음에 뒤에 한번 태워주는 것을 A ride. 그러면 그 대가로. In return. 네, 오늘 패턴이 in return이에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가 뭐뭐에 대한 친절함의 대가로 뭘 해주던가. 그렇죠. 내가 한번 도와주면 또 그 사람도 도와주고. 상부상조할 때 in return. 진짜 많이 쓰겠죠. In return. 좋습니다. Let's put them together. 그녀를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나를 태워다 줬어.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Please join us GMPers right now. We're looking at practice sentences on page 166.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자, 금방 한 다섯 번 나왔던 표현이죠. 그녀를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나를 태워다 줬어. 해서 she gave me a ride.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다들 흰 종이로 영어 부분은 가리고 계신 거 맞는 거죠? 자, number two. 진실을 말하고 그 대가로 자네 자유를 얻으라고 해서 get your freedom. Tell the truth and get your freedom in return. 맞습니다. In return이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 스스로 헌신을 하고 대신 이익을 얻으란 말이야. Benefit in return. Commit yourself and benefit in return. 네, benefit은 B-E-N-I-F-I-T고요. 명사로 이익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이익을 얻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얻다는 뜻이라고 할 때는 뒤에 from이 많이 나옵니다. You can benefit from what you do. Mm-hmm.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Commit yourself and benefit in return. Number four. 내가 점심을 사고 대신 그는 커피를 샀어. 해서 바로 he bought coffee in return. I bought lunch and he bought coffee in return. 다들 머릿속에서 장면 떠오르신 거 맞죠? 네, 글자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점심 먹는 장면 그리고 커피 마시는 장면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탐이 개를 놀라게 했고 개가 이번엔 으르렁댔어요. 그래서 바로 snored.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네, snarled. S-N-A-R-L까지가 원형이에요. Yeah, it's kind of like growl, isn't it? Yeah. Yeah.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자, 여섯 번째는요. 난 정크푸드를 끊고 대신 건강해졌다니까. 그래서 got healthy. I stopped eating junk and got healthy in return. 네, 그래서 junk는 junk food를 이야기하고요. junk food는 딴 게 아니에요.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거는 다 junk foo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yeah. 햄버거만 junk food가 아니고요. 뭐든지 막 인공 착색제, 향료 뭐 이런 거 들어간 건 다 안 yeah. 네, 좋아요. It's all about ingredients, isn't it? 맞습니다. I stopped eating junk and got healthy in return. Number seven. 내가 메리를 놀렸고요. 대신 그녀는 나를 꼬집었어요. She pinched me. Ooh,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그렇죠. R-A-Z-Z-E-D. Yeah, to razz someone is to tease someone. 누구를 놀리는 게 바로 razz죠? Na-na-na-na-na, you have a pimple.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Like this. Ow! Aye, aye. Pinched me, 됐죠? 마지막 8번. 자, 여자 급사에게 팁을 주었더니 일부러 웨이트리스하는 거를 우리말로도 제가 한번 바꿔드린 거예요. 여자 급사에게 팁을 주었더니 그녀는 대신 우리에게 감사했어. 그래서 she thanked us. We tipped the waitress and she thanked us in return. 좋습니다. 1번, 5번, 7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A and B in return. Correct. A and B in return. All right. The first one, give it a try.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Number five. Tommy, 개를 놀라게 했어요. Okay, snarled, snarled, snarled.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Next one, last one, number seven. She pinched me. Ow!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Da, da, da.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Hey, we've got three photos. We do indeed. Please join us on page 167. The first photo shows, oh, perhaps someone learning to drive.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just riding together. Yeah. She looks so young. Giving someone a ride. I don't know. She looks too young to drive. I'm scared. 그녀를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나를 태워다 줬어. 영어로 도전. Did you walk home from Mina's?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Did you walk home from Mina's?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너 미나에서 집까지 걸어왔어? Did you walk home from Mina's? 네, 그랬더니 바로 그녀를 도와줬는데 대가로 나를 태워다 주더라고.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딩동댕. 자, the second photo. Uh-oh, look out now. Ah! That second photo shows a pretty angry dog. He's snarling. All right, keep away from it. Yeah. 자, 탐이 개를 놀라게 했고요. 개가 이번엔 으르렁댔어. 영어로 도전. What happened with Tom and the dog?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What happened with Tom and the dog?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아니, 탐하고 개하고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ith Tom and the dog? 네, 그랬더니 탐이 개를 놀래켰고 개가 이번엔 으르렁댔어. Oh,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땡땡땡 맞았어요. 그래서 놀라게 하다가 S-T-A-R-T-L-E예요. Startle. That's right. Startle. It's yeah, Tom startled the dog and it snarled in return. 좋습니다. 자, the last photo. Oh, yes. It looks like a little kid is pinching his mommy's nose. 내가 메리를 놀렸고 그녀가 대신 나를 꼬집었어. 영어로 도전. How'd you get that bruise?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How'd you get that bruise?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네, 그 멍은 어떻게 든 거야? 라고 했어요. That bruise. Yeah, how did you get or how'd you get that bruise? 네, B-R-U-I-S-E가 멍이란 뜻입니다. 퍼렇게 멍드는 거. Oh, by the way, Jake, this is not the blues. That's very different. Not the blues. This is B-R-U-I. So how'd you get that bruise? 음악의 한 종류가 blues고요. 이거는 bruise니까 발음 주의하시고. 내가 Mary를 놀렸고 그녀가 대신 나를 꼬집었어. I razzed Mary and she pinched me in return. 그러니까요. Ouch! 이렇게 해서 한번 음향 효과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패턴 끝냈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죠. John's Magical Recap! Well, today I'd like to send a message out to Hollywood to Jessica Malba. Huh? I don't want to break up with you, Miss Malba. Don't be confused.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Oh, it's so strange. I think it was Mimi. Mm. Yeah, I think she set us up. Ah. Yeah, because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home. And on the way, she said, I think you should break up with Malba. Uh-oh. I suspect her now. All right. Now yeah. I know what happened, yeah, right? She set us up.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죠. 돌발 팝 퀴즈로 배너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거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means to tease someone or to bother someone. 네,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정답, 당첨자 명단 방송 끝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How about a tune from Patti Page, Fly Me to the Moon.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She set us up. 네, 세 번 확인. She set us up! She set us up! She set us up! 네, 화난 목소리였죠. It was a setup! Yeah, she set us up.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누가 당신에게 내가 포기하려 한다고 말했나요? Hey,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Who said that? The boys of Westlife.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The only joy that I have ever known. Girl, they were lying.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Pattern. 자, 기억나세요? 뭐뭐의 대가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Yes, in return.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도와줬고 그 대가로 나를 태워다 줬어.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네, I helped her and she gave me a ride in return. Good morning, Pops.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That means we're gonna say goodbye to you with this song. Yeah, the final tune we spin for you comes from Kylie Minogue, especially for you. 네, 멋진 곡 들으시면서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쌤. Danny Gonzalez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